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핵탄도 폭발시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핵탄도 폭발시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리만곤 동지, 홍승무 동지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조차의 선군혁명협을 개척하시고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우리나라를 존엄 높은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빛내어주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한생토록 간직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행복으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진행된 핵탄도 폭발 시험의 장쾌한 뇌성은 9월의 명절을 뜻깊게 경축하고 조체조선의 핵공격 능력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힘있게 떠올친 자랑찬 승전포성이며 날강도 미전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면상을 후려갈긴 무수한 불벼락 통쾌한 대승리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선군조선의 하늘가로 메아리 쳐갔습니다. 참가자들은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린 올해의 서막을 조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의 대성공으로 열어제끼고 정의의 핵보검을 더욱 세게 벼려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감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선조주시며 전투적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도로 실존화된 위력한 핵탄도 폭발 시험을 통하여 초체의 핵강국 선군조선의 강대성과 불패성을 세계만방에 힘있게 구하시는 데 기여한 위원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이 백도의 구람없는 공격정신과 1950년대 군자리 정신으로 핵무기 병기와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당당한 핵보유강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서 더다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 환호성이 터져올라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참가자들에게 따뜻히 손을 줘주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조선노동당의 핵강국 건설협 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 것을 바쳐갈 철속의 의지로 가슴 불태웠습니다.